헤어질 땐 밤이 유난히 짧긴 해. 한 생각만 가득 찬 풍선처럼 떠다녀. 난 요즘 그래 터질 듯 자꾸 널 생각하거든. 갑자기 생각나거든. 허공에 뿜든 내 하루. 이런 기분이 싫지 않아. 걷기를 잃어 먼 곳까지 가고 싶은 밤. 너라는 세상만 이어지니 forever yours.